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함메도브에게 14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염원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믿음을 표시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